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한국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라, 핑크, 노랑, 너무나 예쁜 색색의 깃발, 고깔 모자, 고호가 적힌 카드, 그리고 대형 퀼트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울려서 넘실대는 현장은요, 색깔만으로도 축제 같았습니다. 같은 날 서울 시내 어느 카페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30대 두 남성. 이 결혼은요, 혼인신고서 접수조차 되지 않았지만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누구한테나 최소한 이것만은 보장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든지, 내가 나의 성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그중 하나겠죠. 문제는 그것들이 종종 서로 충돌한다는 건데요. 어제 여의도에 등장한 색색의 대형 퀼트처럼 모든 소망들이, 바람이 서로 그렇게 어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렇게 뻔한, 하지만 아직도 요원한 꿈을 다시 한번 꿔봅니다.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Knocking on Heaven's Door 중에서 같은 제목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제일리 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저희 MBC 라디오에 이번에 들어온 유일한 PD, 라디오 PD, 최오용 PD가 골라준 곡이에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MBC라는 직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고른 곡이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거 의미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의미 있는 첫 곡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울산 동구 전화이동의 김현 씨가 지금 참 힘든 시기지만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리라는 신념 하나로 이 세상 통뼈 마냥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적어주셨죠. 전국에 있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여, 좀 더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이 세상 만들어 나가자고요 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올리실 곳은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편지는요, 우편번호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늦은 나이에 도전하시는 경기 안산의 임혜영씨 박수 보내면서 음악으로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관악구 신림일동의 김민우씨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응원하셨고요. 경북 영양의 박은식씨도 힘내시라는 글을 함께 올려주셨네요. 다음 곡은요, 이번 주에 참 저희가 드리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중에서 골랐어요.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빅피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좋은 사연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텐데요. 그 사운드트랙을 보면요, 네 번째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All Shook Up. Please don't ask me what's on my mind. I'm a little mixed up, but I feel fine. When I'm near the girl that I love best, my heart beats so it scares me to death when she touches my hand. Oh, what a chill I got. Her lips are like a volcano and it's hot. I'm proud to say that she's my buttercup. I'm in love. I'm all shook up. My tongue gets tied when I try to speak. My insides shake like a leaf on a tree. There's only one cure for this body of mine. That's to have that girl and her love so fine. She touched my hand and what a chill I got. Her lips are like a volcano that's hot. I'm proud to say that she's my buttercup. I'm in love. I'm all shook up. I'm all shook up. 민동연의 DVD 만담. 네, 2주 만에 만나봐서 더욱 반가운데요. 늘 발랄, 유쾌, 그리고 깊이를 그래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예, 민동현 감독과 함께 DVD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민동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한 주 네. 뛰고 만나니까요, 더. 예, 오랜만에 뵈니까 더 아리따우신 것 같습니다. 역시 만담 맞죠? 이 시간? 자, DVD 만남, DVD 만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 제가 이번으로 네 번째 영화를 소개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아, 과연 그 제목을 DVD 만담으로 하긴 했는데, 그 만담이라는 게 정체성이 뭘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네. 그냥 편하게 DVD를 보면서 그냥 만 개의 담론을 펼친다. 예. 만 개의 담론을 펼치다. 예. 얼토당토하는 저만의 정이긴 한데. 굉장히 야심만만한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만 번을 나오시려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될까. 예. 아, 반갑습니다. 예, 만 번. 꿈이죠. 네. 예. 아무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저도 전문 지식적인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친구랑 좋은 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수다 떨듯이 그렇게 좀 편안한 시간이면 좋겠고, 네. 좀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다시 시작하자. 네. 네. 그런 생각에서 정체성을 한번 가늠하면서 정체성에 관한 영화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헤드윅을 한번 골랐습니다. 아,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한번. 예, 네, 헤드윅. 자, 헤드윅을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화인지 좀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예, 헐리우드 리포트의 헤드윅 리뷰에 보면은, 그, 당장 뛰어나가서 OST를 하고 싶어지는 영화라고 평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정말 영화를 맞아요. 보신 분은 아마 똑같은 생각을 네. 하실 거예요. 그만큼 네.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힌 영화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은, 그, 아직,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네. 그 동베를린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헤드윅이, 그, 미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 미국 음악이 이제 경도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살고 싶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가 되고 싶은 거. 근데 이런 꿈을 갖고 있다가 그 독일 주둔 미군인 로빈슨 상사를 만나게 돼서 그의 요구에 따라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네.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근데 성전환 수술이 아주 불완전하게 되면서 그 불완전한 1인치를 가진 채 미국을 가게 되고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되면서 그 가수로 성장하면서 뭐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헤드윅은 우리나라에 개봉할 당시에 소수의 그야말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었어요. 본 분들은 다 이 영화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우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더 열고 마음을 더 열게 되는 영화다라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 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 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그렇게 화제작은 아니었는데 또 그게 이제 여파처럼 이제 또 근데 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지만 그렇게 네.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역시 또 개봉했을 당시에도 또한 처참하게 흥행해서 실패를 했다가 네. 그 지금 요즘 예술 영화 전용관처럼 그런 작은 영화관에서부터 입소문을 타고 장기간 상영되면서 네. 마치 그 헤드윅의 그 처음 시작인 뮤지컬이 초연했을 때 망했던 것처럼 네. 예,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영화죠. 예, 그야말로 컬트 영화가 됐네요. 예, 우리나라식 헤드윅이? 컬트가 예.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DVD에 특별한 뭐 부록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뻔한 구성을 갖고 있긴 한데요. 네. 뭐 삭제 장면, 뭐 그다음에 예고편, 캐스트 앤 크루, 뭐 커멘터리, 감독의 커멘터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네. 좀 재미난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노래방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이요? 그러니까 영화가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셀렉터 송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네. 그 섹션을 보면은 영화 속 장면들의 그 노래를 다 이제 그 분류를 해놨어요. 아~ 그거를 딱 틀면 밑에 가사가 밑에 뜨나요? 가사가 뜨죠. 그래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네. 왜 제가 몰랐을까요? 저 네. DVD로 봤는데. 그리고 이게 또 친절하게도 DTS 네. 사운드랑 돌비 사운드로 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아, 최첨단 노래방 네.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게 퀴어 영화로도 되게 유명한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퀴어 베리트라고 하는 그 헤드윅 메이킹 필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e 예. Story of Hedwig이라는 예. 제목의 메이킹이 85분 정도가 되는 대단한 분량의 또 하나 영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아, 메이킹 필름 자체가 한 편의 또 영화네요? 네, 한 편의 다큐멘터리, 독자적인 다큐멘터리 형식을 띄고 있죠. 예. 예.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이 메이킹 필름은? 그러니까 이 저도 솔직히 영화를 봤을 때는요. 네. 이게 그냥 영화인 줄만 알았어요. 네. 근데 DVD에 서플로 나왔는 이 메이킹을 보고 네. 아, 이게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했던 뮤지컬이 시초가 됐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뮤지컬도 아니었던 어떤 드래그 퀸의 전용 무대인 스퀴즈박스라는 그냥 네. 뭐 이태원에 있는 게이바 예. 뭐 그런 개념의 곳에서 진행됐던 정말 어설픈 퍼포먼스가 그것이 오프로드 브로드웨이까지 예. 진출을 하고 음흠. 그게 엄청난 흥행까지도 이어지고 그래서 영화까지 되는 나름대로 어떤 성공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전체를 그 일목요연하게 따라가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자, 그 밖에 이 다큐멘터리 필름만 했더라도 영화 한 편을 더 보는 기분이 나서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재밌는 게요. 그 이 헤드윅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한 것 자체가 이 카메론 존 카메론 미첼이라는 이 감독 겸 주연 겸 시나리오 겸 또 이 예. 뮤지컬의 창시자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인 이유도 예. 자기 아버지가 동베를린 당시에 미군 예. 사령관이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창녀 헤드윅이 이제 미국에 와서 창녀 생활을 잠깐 예. 하는데 그것도 이 미첼이 이웃에 살던 그 트레일러에 살던 한 창녀에 대한 기억을 또 이제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들이 복합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메이킹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영화에서 음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또 기타리스트로도 출연을 했던 스테판 트레스크라는 사람이 네. 이 음악을 다 맡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에 대한 뭐 어떻게 만났느냐, 뭐 비행기 안에서 서로 관심이 있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잡다한 자신들이 뭐 이 작품을 하기까지 일상들을 네. 되게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또 영화 찍는 장면들 뭐 심지어 어떤 것들이냐면 그 돈이 없어서 예. 그 독일에서의 장면에서 엄마가 입었던 이 원피스 옷 그 재질과 네. 침대보랑 네. 같은 천이고 뭐뭐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메이킹 다큐를 보면은 이렇게 네. 안들 이렇게 아, 어려운데도 정말 잘 찍었거든요. 그 아트웍이나 네. 뭐 미술이나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알고 보면 그 같은 천들이고 뭐 같은 벽지고 뭐 같은 공간을 여러 가지 뭐 방식을 통해서 똑같 그러니까 등장하는 그 클럽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클럽이에요. 한 그래요? 군데서 이제 세트만 달리게 해서 영화 속에서 네, 공간을 이제 그 좀 다양하게 연출한 거고 나름대로 그 배울 점이 많은 그 저예산 영화를 찍을 생각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실제적으로 도움도 얻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커튼이 예. 옷이 되고 뭐 네 그 이 예. DVD에 그 헤드윅 메이킹 필름이 86분가량 담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헤드윅이 처음에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기 이전에 뭐 오프 브로드웨이 그 무대에서 공연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네, 그렇죠. 볼 수 있나요? 예, 그 아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었던 게이바 같은 스퀴즈박스에서의 네. 공연뿐만 아니라 네. 처음에 초연 그리고 나름대로 전용 극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하던 그런 시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전용 극장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네. 아무도 보질 않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이건 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어렵사리 공연장 대여료가 너무 대관료가 너무 비싸니까 공연장을 하나 만들기로 해요. 네. 그래서 간 게 이제 리버뷰 호텔이라고 네. 강가 옆에 있는 낡은 호텔인데 네. 그 호텔의 무도회장을 개조를 해서 그 전용극장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극장이 되게 유명해진 거죠. 음흠. 근데 그 극장의 유래가 뭐가 있냐면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이 네. 잠시 머물렀던 호텔이래요. 그래서 막 그 참 그 허름하게는 그 글씨도 안 보이는 뭐 기념판 같은 거를 이제 그 감독이 다 보여주고 네. 뭐 옛날에는 타이타닉호의 그런 데가 깃든 곳이다. 네. 유서 깊은 곳이다. 근데 절대 유서 깊어 보이지 않고요. 심지어 그렇게 그 꼬랑내라고 하나 뭐 그런 뭐 이렇게 냄새 같은 것 뭐 나는 뭐 얘기도 하고 네. 정말 그 할렘스러운 그런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첫 장면에 그 카페에서 이제 피자집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네. 있는데 그 뒤 벽화에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물에 잠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예, 연상을 시키도록 이렇게 그 나름대로 헤드윅의 광팬들한테는 네. 나름의 그 하나하나의 미술 소품들 자체가 공연을 떠올리게 하는 퍼즐 예. 같은 거겠네요. 예, 예. 그렇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경우 같은데 이 공연을 400편씩, 이 400회씩 공연을 보고 네. 심지어 공연에서 결혼식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무슨 저 컬트다운 그런 면모를 갖고 있어요. 헤드윅의 팬들이요. 예예. 예. 그 공연장에서 결혼도 하고 그런 게 모두 다, 그 다큐멘터리 나오거든요. 네. 그 심지어 존 카메론 미첼이 주례까지 서고. 예. 그래가지고 뭐 그래요? 공연장에서 결혼도 시키고. 예.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그러니까 헤드윅이라는 영화 하나를 갖고 그 이 영화가 어떻게 출발했나 그리고 이거에 관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하는 뭐 그런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헤드윅의 그런데 그 주인공이자 그 감독이기도 하고 전체를 총괄했던 그 존 카메론 미첼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뭐랄까 그의 성 정체성은 아니에요. 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그렇죠. 근데 주례까지 섰다고 하니까 그 관객들 저는 그 존 카메론 미첼은 동성애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이 장면에 썬댄스 영화제 수상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썬댄스 영화제에서 나의 연인 잭에게 사랑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네. 잭은 아무래도 그 남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분도 나름대로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정확한 그래서... 표현은 안 나와 있는데. 예. 예. 잭이 여자는 아닐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주례도. 예. 주례도 해주고. 뭐, 아무튼 뭐, 재미난, 뭐, 아무튼 다큐멘터리고요.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그 킬러 필름이라는 영화사가 제작을 했는데. 네. 그 미국 독립영화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틴 버천. 예, 크리스틴 버천이라는 그 여자분이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토드 네. 헤인즈나 토드 헤인즈의 영화들을 주로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소년은 울지 않는다, 나는 엔디어를 쐈다 이런 식으로 성적 소수자나 아니면 그 사회에 그늘진 사람들에 대한 영화들을 주로 이렇게 관련해서 영화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생각도 할 수 있는 아 이런 영화를 후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후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작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죠. 그 제작자는 없는데 이제 곧 개봉하는 그 예. 송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독립영화계는 데모는 없으신데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김동원 감독님이 네.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헤드윅으로 넘어갔다가 이 크리스 버천으로 갔다가 아, 한국에 크리스퍼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김동원 감독님이 계시고, 네. 이번에 또 송환이란 얘기를, 송환이란 영화를 들고 왔는데, 그 영화 또한, 나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정체성에 관한 오늘의 그 일관된 주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첫머리에도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오늘 월요일 27시는 모든 사람에게 정체성이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지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자, 민동연의 DVD 만담 오늘 헤드윅 DVD 이야기와 그 안에 있는 부록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이 헤드윅은 보자마자 당장 뛰어나와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사고 싶게 만든 영화라는 헐리우드 리포트의 말처럼 음악이 아주 뛰어난데요. 우리 그중에 한 곡을 들어볼까요? 우액이나 박스 들으면서 민동현 감독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eel hot, feel on the verge of going mad, and then it's time to punch the clock. I put on some makeup, turn on the tape deck, and put the wig back on my head. Suddenly I'm Miss Midwest Midnight Checkout Queen. Until I head home and I put myself to bed. I look back on where I'm from, look at the woman I've become, and the strangest things seem suddenly routine. I look up from my vermouth on the rocks, a gift wrapped wig stayed in the box, a towering velveteen. I put on some makeup, some modern makeup. FM 영화음악. 27시의 액터.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는 구제불능의 인간. 술과 마약에 찌들어 여자들을 희롱하는 날건달.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동정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 쓰레기. 냉소를 품은 입술과 비열한 눈빛, 독설을 가득 담은 혀.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 보나마나 숀펜이다. 1960년 유명 TV 프로듀서와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이 뼈대 있는 가문의 도련님은 그러나 영화 속에서는 늘 골칫덩어리였다. 데뷔작이었던 생도의 분노에서부터 마약에 빠진 문제아로 등장한 리치몬드 연애 소동, 투박한 아일랜드 출신 범죄자로 분한 매드보이스, 찰리 쉰, 로브 로우 등 브래팩 군단 배우들이 청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는 동안 숀펜은 음습한 지하실의 곰팡이를 영양분 삼아 커나갔다. 사실 대중적으로 숀펜의 이름을 알린 계기는 바로 마돈나였다. 세상의 모든 수컷들을 대담하게 희롱하던 그녀가 내 인생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남자. 그러나 숀펜이란 이름은 곧잘 수많은 폭행 사건과 파파라치에게 들이밀던 주먹과 권총, 인터뷰 중에 벌인 엽기적인 행각 등으로 어둡게 채색되어 갔다. 그리고 이런 돌발적인 행동들은 숀펜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를 오랫동안 6피트 땅 아래로 묻어버리게 만들었다. 숀펜의 스크린박 이미지들은 스크린 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칼리터에서는 악마와 손잡은 비열하고 야비한 변호사로, 캐주얼티 오브 워에서는 베트남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광기어린 살인마로, 쓴 레드라인에서는 냉소적인 장교로, 기이한 삼각관계에 빠져버린 유턴의 남자 주인공 역시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쫓기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전형적인 악역을 연기한 적이 없었다.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정과 연민의 문을 열어놓는 남자. 이렇듯 비열함과 유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숀펜의 대표적인 캐릭터. 그 원형을 구축한 영화는 바로 Dead Man Walking이었다. stay home and touch me? Yes, she may. Dead man walking. "젊은 남녀를 강간하고 처참하게 살해한 짐승말도 못한 살인마. 죽음이 목을 죄어오는 순간에도 자신을 도우려는 수녀를 희롱하던 사형수.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은 오직 수갑에 채워진 손으로 궁색하게 담배를 빨아올릴 때뿐이었다. 그러던 그가 결국 땅을 향해 머리를 묶고 자신이 죽인 아이들 위해 기도했노라며 울먹일 때, 날 사랑해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죽음의 복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연민을 품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앞둔 자의 나약함에서 나오는 사죄의 말에 동정할 수밖에 없다. 쇼펜에게 첫 번째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안겨준 미스틱 리버의 지미는 마치 8년 전 데드맨 워킹에서 벌인 범죄에 대한 속죄의 캐릭터처럼 보인다. 처참하게 살해된 뒤 숲속에 버려진 딸의 죽음에 오열을 터뜨리는 아버지. 경찰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범인을 단죄하겠다며 총알을 장전하는 그의 모습은 이 삐딱한 청년이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음을 인지시켜주는 순간이었다. No, because it makes me happy. It makes me happy hearing you read. Yeah, it makes me happy when you're reading. "내가 글을 읽는 걸 들으면 아빠는 행복해진단다. 정말이야. 네가 읽으면 아빠는 행복해져." 7살의 지능에서 멈춰버린 정신지체 장애자 샘. 자신으로부터 딸 루시를 떼어놓으려는 사회에 대항해 긴 투쟁을 시작한 남자. 나쁜 남자 숀 펜이 선택한 착한 영화 I Am Sam은 여러모로 생경한 조합이었다. 그러나 천사 탈주 등에서 잠시 보여주었던 그의 선한 미소는 위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긴 속눈썹 속에 박힌 푸른 눈동자. 전형적인 미남은 아니지만 숀 펜의 눈빛에는 마돈나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끄는 특별한 힘이 있다. 한 남자의 순애보를 그린 닉 카사베츠의 더 홀과 최근작 21g은 이런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는 영화였다. 심장 이식 수술 뒤 심장 주인의 부인을 사랑하게 되는 남자로 등장해 올해 베니스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안았던 21g. 이 영화에서 숀 펜은 폭풍처럼 휘말린 사랑 앞에 흔들리는 세밀한 감정의 변화를, 한 여자를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강한 사내의 향내를 그 어떤 영화에서보다 강렬하게 풍긴다. 미스티 리버의 감독 클린트 히스트우드가 그러하고 함께 연기한 팀 로빈스가 그러하듯 숀 펜 역시 연기로서 담아낼 수 없는 에너지를 연출로 풀어내는 사람 중에 하나다. 감독 데뷔작 인디언 러너를 비롯해서 크로싱 가드, 플래시 등 3편의 연출작을 내놓은 그는 최근 9.11 뉴욕 테러에 대한 옴니버스 영화 September 11th 중 한 편의 에피소드를 연출했다. 뉴욕의 높은 빌딩 숲이 만든 어둠 속에서 부인을 잃고 살아가던 한 노인의 쓸쓸한 일상. 그러나 전 세계를 경악해 만들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붕괴와 함께 노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천루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빛과 조우한다. 이 9분 11초의 짧은 영화 속에 숀 펜은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보다 강렬하고 그 어떤 사회적인 호소보다 진솔하게 그날의 기억들을 포착해냈다. 마흔에 이르러 하루에 4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고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거라던 아카데미의 레드 카펫을 밟은 숀 펜. 부인 로빈 라이트펜과 사이에서 난 두 아이와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가장. 그러나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해서 그가 아니한 기성세대의 전차에 탑승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숀 펜은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인간이다. 아니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배우다. 블록버스터를 싫어하고 전쟁을 증오하며 거짓이라고 느끼는 것에 당당하게 비판할 줄 아는 헐리우드의 삐딱이. 그의 반항에는 처음부터 나이테가 없었다. You're gonna run. 별이나 있을 뿐 출시 액터 숀 펜 함께 들어본 음악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에 들려드린 곡은 영화 유턴 중에서 패기 레이가 부른 It's a Good Day였고요. 그리고 Mystic River 중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작곡한 Mystic River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I Am Sam 중에서 그 에이미만과 마이클 펜이 함께한 Two of Us 들려드렸는데 이 마이클 펜은 바로 숀 펜의 형이지요. 그리고 에미 만은 숀 펜의 형수고요. 이 둘이 함께 불렀습니다. 네 번째로 들은 곡은 인디언 러너 중에서 제니스 조플린의 Summertime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Dead Man Walking 중에서 들려드린 The Face of Love였어요. 대구의 손우정 씨, 엊그제 들려드린 내 일기장 속의 영화의 주인공이죠. 잘못 들려드린 노래 오늘 정정해서 다시 들려드립니다. 매연방이 아비정전에서 불렀던 그 곡 쩔쉬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제대로 들려드렸어요. 부산 사하구 하단 이동의 이가영 씨. 강아지 뽀쿠가 지금 너무 아픈데 파인애플 껍데기를 먹고 채 있는지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다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엊그제 사연인데 수의사의 말이 오늘이나 내일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영 씨가 뽀꾸 옆에서 밤을 새기로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라디오를 틀었다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그게 아픈 그 존재가 강아지 같은 동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간에 가까이에서 숨쉬던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있으면 너무나 무섭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죠. 가영 씨 강아지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궁금해요. 힘내셨으면 좋겠고 경기 수원의 박재용 씨 봉지라면 드셔보셨어요? 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영화 속에서 우리는 가끔 누군가 불쌍하게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오는 포장마차의 따끈한 우동을 말아먹는 모습, 혹은 군데군데 주름과 그을음이 묻어있는 양은 냄비에 라면을 털어놓고는 김치 한 그릇에 라면을 뚝딱 해치우는 우리의 주인공의 모습, 또한 극한 상황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무언가라도 먹어야 되는 절박한 주인공들, 문득 군 시절에 오늘처럼 차가운 칼바람에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와서 먹던 봉지 라면의 추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추억에 잠겨서 먹은 봉지 라면은 아닙니다. 원하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를 고민하면서 대충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렇게 라면을 불려서 먹기도 하는데요. 봉지 라면 드셔보셨나요? 하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물론 먹어봤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끼니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라면 자체가 좋아서 그 라면에 그 생으로 먹는 라면이 과자 같아서 이렇게 먹어봤었는데 문득 봉지 라면을 먹는 다른 모습을 오늘은 생각하게 되네요. 박재영 씨 신청하신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음식 남녀에서 나온 곡 하나 들려달라고 하셨죠? 예. 음식 남녀 중에서 주화번이 부른 날 기쁘게도 슬프게도 한 그대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到尽头，覆水难收，爱悠悠恨悠悠，为何要到无法挽留，才又想起你的温柔，给我关怀，为我解忧，为我平添许多愁，在深夜无尽等候，独自泪流，独自忍受。我想说声我真的爱你，不想说声对不起你，你哭着说情缘已尽难再续，难再续。就请你给我多一点的时间，再多一点的问候，不要一切都带走。就请你给我多一点的空间，再多一点的温柔，不要让我如此难受。你这样一个女人，让我欢喜，让我忧，让我甘心为了你付出我所有。爱到尽头，水难收，爱悠悠恨悠悠，为何要到无法挽留，才又想起你的温柔，给我关怀，为我解忧，为我平添许多愁，在深夜